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의 즈음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일본 교토 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14일 문화, 학술, 시민교류를 촉진하는 1조 우호 교토네트 부회장인 야스이 쯔또무 단장이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